HUBS. "동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3월 18일 동심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 금요일이라니.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평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 다들 학교 끝나고 재미있게 노실 준비 되셨죠? 아,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겼는데, 바로 대학 졸업하고 뭐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진로를 정하셨나요?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다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슬픕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비한 회사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해요. 사람들의 비명으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무섭게 겁을 제일 잘 주는 괴물들이 최고가 되는 세상. 수만, 수천 개의 문들로 들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곳은 바로 몬스터 주식회사인데요.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아요. 랜디 뉴먼의 If I Didn't Have You. thought we both know it's true. Let's take it home, big guy. I wouldn't have nothing if I didn't care. 오늘 저희 동심 속에 머물러 있는 영화는 바로 몬스터 주식 회사인데요. 우선 영화의 개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몬스터 주식 회사는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카라츠를 졸업하자마자 픽사가 서둘러 섭외한 뉴페이스 피트 닥터의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어쩌면 도박일 수도 있는 도전이 개봉 후 비평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하여 픽사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던 영화였습니다. 자, 이만하면 개요는 됐고,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줄거리 서둘러 소개해볼게요. 괴물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에너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몬스터 주식회사는 가장 무서운 괴물들을 고용하고 인간 세계로 이어지는 문들을 이용해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겁주기 시간이 끝나면 비명이 높을수록 많이 측정되는 비명소리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수많은 겁주기 선수들 중에 실적과 인기도가 가장 높은 설리와 마이크 콤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근무를 하던 중 설리가 수상한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 한 여자아이가 괴물 세계로 들어옵니다. 괴물 세계에서는 아이들의 독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 조금이라도 닿으면 보안 요원이 출동하는데요.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어린아이 중 면역력이 약해서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만진 탓에 전염병에 걸린 괴물이 있어 생긴 얘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인간 세계에서 탈출한 아이 부와 같이 살게 된 설리는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며 아무런 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괴물 주민들은 당연하게도 아이가 자신들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며 회사에는 수색반이 깔리게 되는데요. 그 혼란 와중에 불을 숨겨주던 마이크와 설리는 라이벌 괴물 렌달과 회사 사장이 이 아이를 이용한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불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박재범의 가나다라. 사랑 노래만 흘러나와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 난 한국말까지 서둘러 번역기도 전혀 도움 돼. 네 맘엔 어떨까 걱정만. No.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Baby 정말 생각 안 나. Body language로 자신 있어. 보여줄게 girl just give me some your time. Yeah. 너를 보면 손에 담나. Yeah. 긴장 풀게 한번 웃어줘. Let me take you on a magic carpet ride. Yeah.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제발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앞서서 언급하였던 불안한 어린아이, 사실 이 캐릭터에 제가 빠져서 영화를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영화에서 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해볼까 하는데 사실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극중에서 밝혀지진 않지만 부의 본명은 이 역할의 목소리를 맡은 배우의 이름을 딴 메리 깁스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최초로 괴물들의 세계로 온 인간이죠. 몬스터들의 세계에 넘어와 설리를 처음 만난 분은 설리를 야옹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따릅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풀네임이 워낙 재미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 마이크 와조스키라고 부르죠. 정말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들을 때마다 심쿵합니다. 상당히 낙천적인 듯 보이는 어린아이 분은 처음에 설리가 자신을 보고 겁을 먹는 행동들을 보자 굉장히 재미있어하며 계속해서 부! 하며 놀래키죠. 또한 설리와 마이크의 집까지 따라오던 중 도시 한복판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온 도시가 비상사태인 아포칼립스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설리와 마이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꼬마를 키우게 되죠. 이렇게 제가 앞서 말한 줄거리와 이어지게 되는데요. 부는 토이스토리4에서 성장한 까메오로 등장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제가 최고의 캐릭터라고 뽑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몬스터 주식회사 최애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둘이 이틀 더 안을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생은 그리 안 돌아가 창모의 이렇게 둘이 잠자는 널 Please hold me tight, hold me tight, hold me tight, hold me tight. 이렇게 둘이 이틀간을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생은 그리 안 돌아가 I want you to stay But I cannot say for this love 그 어떤 사람도 한마디에 휘둘려 도망왔을 내 사람과 호텔 방 안에서 민기적 미녀에게 돈 쓰는 타이완 됐으면 아깝지만 you're the one of my life 아무 걱정도 없이 그저룰루 난 팔베개를 내줘 근심은 저게 밀어놓고 왜 이리 예쁠까 이리 예쁠 수 있나 진심 늘어놓은 지난 한 시간 반 무덤덤한 나 남자다운 척 누가 봐도 티가 나는 한숨들이 쉬어 맘이 때문에 술은 잔을 여린 내 품 속에서 홀로 되는 나는 너와 떨어지기 너무 싫어 자고 있으면 돼 나의 외출이 끝날 저 가을까지만 깨워줄게 방금 잠든 널 그저 방금 일어나도 굳이 허미타이 이렇게 둘이 이틀 더낼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생은 그리 안 돌아가 바라봐 잠자는 널 Please hold me tight, hold me tight. 이렇게 둘이 이틀 더낼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생은 그리 안 돌아가 I want you to stay But I cannot say this love, this love, this love. I thank you for 그때는 어려 너의 마음 가는 대로 가. 그 star ruby necklace 대로 적적하면 차. Hold me tight, very tight. Good night, good night. Oh. 느껴져 사실 말 안 해도 너의 마음 세상이 내 소중함을 알길 바라며 벌주나 봐 그리 태어난 널 매일 널 Real love, dear love 이건 단 지금 밤 이렇게 둘이 이틀 더 안을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생은 그리 안 돌아가 바라봐 잠자는 널 Please hold me tight 이렇게 둘이 이틀 더 안을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생은 눈이 안 돌아가 I want you to stay But I cannot say This love, this love, this love I want you to stay But I cannot say 몬스터 주식회사는 어린 시절 불을 끄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은 벽장 속 괴물들에 대한 두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잠재우려는 부모님의 짓궂은 농담을 시작으로 픽사는 이를 역발상으로 사용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단순한 소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상세계를 스크린에 그려냅니다. 스토리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래픽 완성도도 정말 놀라운데요. 괴물들의 촘촘한 털부터 수백만 개의 먼지 입자를 표현해내고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풀과 나뭇잎들의 모션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수준 높은 3D 및 CG 기술이 많지만 몬스터 주식회사 개봉 연도가 2001년이라면 감탄을 자아내며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Sometimes we get confused We never quite know what we want Until the day we do Cause we don't get to choose 뉴 호프 클럽의 Permission You can't just run away from love When love comes chasing you They say don't fall too hard Or you'll just lose it all They made these rules They break them to the same as us We get confused We never quite know what we want Until the day we do Cause we don't get to choose You can't just run away from love When love comes chasing you They say don't fall too hard on you We 그러나 픽사의 작품들이 비평적으로도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의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구축 등 아날로그적인 요소에도 많은 요소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3, 4년 전부터 스토리에 뼈대를 세우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노력이 합쳐져서 탄생한 영화를 보는 관객은 어느샌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깊숙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오프닝의 비명채집 시뮬레이션 장면을 비롯하여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영화 전반에 넘쳐나는데요. 그냥 보면 치밀한 구성을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깜찍한 반전도 숨어 있답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주식회사는 외눈박이 괴물과 못생긴 털복숭이 괴물, 그 외에 등장하는 무서운 캐릭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프로젝트는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모두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진심을 다해 소개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낸 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박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